없는 신발 너의 곁으로 뛰어가지만 뒤돌면 늦은 자리만 지켜 너를 보내는 거리에 날 떠나버린 널 위해 주인 이 밤조차도 세워 기다릴게 밝은 별이 돼 oh! 하루 또 돌아간다 그저 열심히 나는 산다 너에게 떳떳할 수 있겠나 다음에 tattoo my love